하지만 그대만 곁에 있어준다면 모진 바람과 험한 세상도 이제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면 나를 믿어요. 날 믿어줘요. 그대만 곁에 있어준다면 나의 다른 사람처럼